리플 해주세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의 코너지기 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동 씨. 네. 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김제동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들뜨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나오시는군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요. 그동안 저 김제동 씨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더만요, 주변에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인기가 네. 인기 있지 않아요, 김제동 씨? 특히 네. 연예인 분들이요 네. 이분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남녀를 막론하고 굉장히 김제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굉장히 관심 많더라고요. 여자분도요? 네, 그냥 관심만. 관심이죠. 네, 관심만 많은 거죠. 제가 연예인한테 전화 두 통 받았거든요. 누구요? 주석 레이지번 이렇게 두 통. 아이고 야. 술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요. 네. 자 오늘도 네. 그 이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 아. 코너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일단 사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가 20세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입니다. 근데 키가 16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인지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키 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답니다. 예. 네. 20살입니다. 20살. 지금 키 크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20살에. 20살에. 네. 이분은 나름대로 좀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키가 너무 작아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20살이면 20살 많이 늦었죠. 20살 이후에도 키가 자라면 안 되죠. 20살에 키가 185인 사람은 30이 되면 2m 44cm를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병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 네. 브룩실즈 배우 그 키 크는 병에 걸려 가지고 그랬었잖아요. 키 크는 병도 있습니까? 예. 야, 많은 거 아시는군요. 아니 계속 자라는 병이 있대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계속 키가 커서 걱정이라고. 이분한테 정말 열받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군요. 야, 그래서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네. 먼저 김영신 씨라는 분이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168이라고 늘 우기고 다니십시오. 한 10년 지나면 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야,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168이라고. 김재동 씨 키가 어떻게 되세요? 네. 우기는 키 말인가요? 아니면 실제 키 말인가요? 아무거나. 170입니다. 170. 170이에요. 제가 180이니까. 한번 대볼까? 참 방송이란 게 좋군요. 한번 대보자. 네. 네. 네. 아, 180이니까. 네. 조심겠습니다. 동생 깔아뭉개고. 네. 그리고 밑에 네. 네. 밑에 이렇게 써놓고 네. 이게 조금 그랬는지 다 안 되면 네. 일단 저 머리카락을 세우고 그리고 키높이 구두만 신고 네. 키 큰 남자가 혹시 옆으로 지나가면 잽싸게 피해서 비교당하지 말고 자세합니다. 아주. 네. 자세하게 아주 네. 구체적으로 네. 소개팅 먼저 나가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나이트 가면 점프 춤만 추세요. 가로 열고 네. 블루스 절대 금지 이렇게 써졌습니다. 아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네요. 네. 그 밑에 리플을 보니까 예. 제가 그 밑에 또 리플이 달렸는데 그러면 예. 나이트 말고 평소에는 줄넘기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만나면 줄넘기를 이렇게. 그러면 마음에 정말 드는 여자가 만나면 2단 줄넘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네? 김제동 씨 거 하나 네. 볼까요? 네. 네? 김제동 씨 거. 제 거는 조금 이게 리플이 말이죠.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좀 잔인합니다. 흑기사라는 분이 보내주신 어, 네. 이름 아이디는 좋네요. 흑기사. 흑기 아라비아 숫자 4를 적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성격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흑기 아라비아 숫자 4입니다. 네. 처음부터 아주 공격. 제 네. 중학교 2학년 때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어, 일단 굉장히 정말 건방지군요. 네. 혹시 얼굴이 동안이시라면 네. 교복 입고 중1이라고 하시면 키 크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겁니다. 교복 입으시면 기분이 좀 상하실 테지만 밤길에 고등학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 그나마 이렇게 뭐 잘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네. 그 다음 리플은 네. 임용대 씨가 달아주신 건데 임용대. 네. 키 크는 방법입니다. 네. 갈로 열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뭐예요? 자기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긴장하라는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말 촌스러운 거 아닙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정말 사라져야 되는 컴퓨터 문화죠. 두구두구두구두 너무 짜증이 납니다. 두구두구두 그래서 발바닥에 살을 찌우십시오. 발바닥에 살을 찌우면 키가 끝나는 거죠. 발바닥에. 그러니까 아 참 진짜 이게 네. 리플 코너가 아니고 네. 약 올려주세요 코너 그러니까요. 발바닥에 살을 찌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리플이 어떻게 달렸냐면 네. 목욕을 두 달 안 하시면 발에 때가 차서 키가 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건 좀 심한 방법 같고 네.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함께 고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뭔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리플 네. 코너가 제 그래서, 네. 것도 하나 또 있는데 아 있으세요? 예. 네 김선태라는 분이에요. 네 야한 생각 많이 하면 키 크지 않나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김성미 씨가 에이 그럼 머리카락만 길어지죠. 또 없어요? 아니요 이제 다입니다. 다요? 네 키가 일단 지금 작아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사실 뭐 요즘에 물론 키 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학생들도 굉장히 키가 크고 이제 이 음식 문화가 좋아져서 그런지 키가 많이 큰데 키가 크다고 해서 그게 뭐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키가 크다고 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네. 키가 155cm입니다. 네. 키가 155cm인데 그 알프스 산맥 앞에 가니까 키가 2m 5cm나 되는 적의 장군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나폴레옹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는 감히 이렇게 작은 키와 이따위로 생긴 몰골로 나와 전쟁을 하러 왔느냐 지금 비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나폴레옹 장군이 그 장군을 위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만약 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키를 땅 밑에서부터 재어서 올라오면 당신의 키가 나의 키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는 신이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어서 내려오면 나의 키가 당신 키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내 비장의 무기는 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를 꼽고자 하는 투지와 용기와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좀 다들 그 운명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예.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마무리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해주셨네. 예. 김재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